그 사람이 누군지 왜 너를 울게 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게 기대 울면 돼 무슨 말이 필요해 소리 내서 울어도 돼 하길 바라네 가깝고도 너무 먼 산 난 사람에게 다친 너 치료할 수 있다면 나는 값싼 약이 될게 사랑해.